My love is like a song. 너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봐. 눈부신 태양 아래 내리쬐는 햇빛 그 안에 사랑을 숨쉬게 하는 너와 나 너의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내게 더없이 큰 사랑의 위로가 You're so beautiful 아름다워 너의 미소 난 네가 아니면 사랑이 목말라 난 네가 아니면 기쁨에 목말라 넌 어떤 누구보다 내게 남달라 언제 너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 힘들었던 내 삶이 지친 내 어깨를 내게 기댈 수 있게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잠시라도 너의 등 위에 쉴 곳을 정해준 난 너를 처음부터 사랑한 거야 나 또한 너 없이 못 살아 If you go, if you leave 너를 닮아가고 나를 닮아가는 우린 사랑하고 If you go, if you leave 잠시 너를 떠나도 나를 잡아 My life is like a song 너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 잘 들어봐 Check it. 내 마음에 사랑은 쉽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올라 오직 그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야 사랑에 빠져버린 내 소중한 사람아 미소를 머금으로 당신의 그 눈빛 따스럽게 내 등을 감싸던 그 손길 널 사랑하기에 변하지 않는 진실로 오늘 밤 역시 너에 대한 기도로 전해줄 수 없던 나인 걸 널 위해 기도할게 같이 너의 곁에 함께 숨을 쉬는 걸 널 위해 살아갈게 그것뿐인 나의 사랑이 널 미소 짓게 해 널 더욱 사랑하게 만든 거였어 너와 나 우린 영원히 하나 이제 너무나 진솔한 믿음이 필요해 너만을 사랑해